안녕하세요. 정우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아, 정우에 만나요. 시간이 돌아왔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풀어가는 아, 정우의 만나요 시간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남현균 목사님과 신앙 상담,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상담, 목요일은 유학 교육 상담, 금요일은 건강 상담으로 이어지는 아, 정우의 만나요. 각각 뉴질랜드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아주 유익한 코너입니다.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아, 정우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보내주시면은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우에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을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의 첫 시작이죠. 월요일입니다. 자, 아름다운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건강하게 예. 잘 지냈는데 목사님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네, 잘 지냈고요. 한 주간도 레이첼님도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감기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좀 어떠세요? 좀 나아졌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역시 푹 쉬는 게 최고의 맞아요. 보약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나물 이야기 동영상 많이 이제 봤는데요. 아, 그래요? 예, 여기저기서 많은 지인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뉴질랜드에 그렇게 많은 나물이 있는지를 몰랐다. 아, 네. 그리고 나물 이야기에 또 신앙 이야기까지 함께 이렇게 묻어나니까 굉장히 듣기가 더 맛깔나다고 해주셨어요. 예,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야기고요. 예. 네. 아, 오늘은 함초에 대해서 이제 또 남을 이야기 나눌 건데 예, 예. 함초를 채취하기 위해서 뭐 절벽까지 막 다 타고 올라가셨다고. 예. 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환경이 좀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다치진 않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함초 이야기와 비치 스페니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한국에서도 함초 무척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네. 사실은 함초 모르는 분은 너무 모르고 네. 아시는 분은 아 함초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 약 같은 거에 많이 함유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함초를 많이 사용하나요? 약보다도 이제 네.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식생활에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오늘 함초 이야기 먼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죠. 함초 사실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려운 그런 단어가 들어져 있고 네. 그런데 그 함자라는 단어가 이 짤 함자예요. 아, 짜다라고 네. 하는 함. 그 초자는 뭐 아는 것처럼 풀 초자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짠 풀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염초라고도 하고. 네. 혹시 레이첼님 뭐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염전 같은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저 가본 적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염전 근처에 가을에 울긋불긋하게 주변에 많이 나 있던 그런 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함초예요. 아, 네. 네. 다른 풀들도 물론 있지만서도 그 함초가 대부분 제일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함초가 뭐 이렇게도 이해하면 좋겠어요. 영어로는 씨 아스파라가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씨빈 이렇게도 얘기도 해요. 아, 네. 그리고 함초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 손가락 마디처럼 아주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처럼 이렇게 마디마디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 예, 생각이 네. 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함초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퉁퉁마디라고 하는데 참 이름도 재미있지만 그 뭐 여러 가지 함초에 들어 있는 성분을 통해서 요즘 식생활과 또 건강보조식품으로 아주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함초를 절단하게 되면 끈적끈적한 액 같은 게 나오는 거 맞죠, 목사님?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아무런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함초도 요리를 해서 먹나요? 그렇죠. 함초가 요즘에는 뭐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함초 나물도 해 먹을 수 있고, 네. 뭐 비빔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함초 김치도 해 먹고, 함초 네. 음료수도 있고, 뭐 시중에 나가 보면 마트에 함초 소금, 함초 뭐 환, 함초 액기스 뭐 이런 것들 전 부쳐 먹기도 하고, 네. 주스로 먹기도 하고. 잡채에 넣어 먹기도 하고 와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삼각김밥에다가 이 다져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아주 뭐 소금을 많이 안 해도 그 자체로 간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습니다. 건강에. 네. 아, 함초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목사님이시니까 뭐 삼각김밥까지 이용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오늘 알게 되네요. 네. 네. 어떤 것이든 네. 자기 생활에 맞게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지혜롭죠. 네. 네. 한 가지 음식을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네. 이제 한 가지를 정말 한 가지 정직하게 해서 드시는 저는 좀 정직한 까라서 그래요? 네. 이제 다양한 좀 응용력을 좀 예,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예. 많은 응용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배워갈 수 있어서 참 좋은 코너인 것 같아요. 예. 함초가 가지고 있는 또 영양소가 굉장히 많지요. 함초에는 90개 이상의 미네랄 요소가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사실은 몰랐어요. 전에는 옛날에는 한국에 이제 바닷가에서 사시는 분들, 한국의 서해안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서해안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풍부한 것들을 사실은 모르고 그냥 지나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네. 아, 정말 뭐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요즘 세대 많지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간척지 사업을 대단히로 이렇게 펼칩니다. 네. 근데 참 그것이 득도 있고 실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이득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또 잃어버린 것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좀 감사한 것은 그 많은 갯벌이나 염전을 그냥 확 다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학술조사를 충분하게 좀 하고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 주변 사람들만 알고 먹고 했던 그런 것이 이제 이 함초인데 학술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의 정말 귀중한 보물이 하나 딱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함초거든요. 네. 뭐 함초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지만 함초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영양소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한 90여 가지 이상의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칼슘이 참 풍부해요. 우유보다도 뭐 칼슘하면 우유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유보다도 5배 이상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고 네. 또 뭐 감이나 다시마에 들어있는 철분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이 철분 함유량이 들어있고 또 식이섬유도 참 풍부합니다. 미나리나 뭐 브로콜리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한 서너 배, 5배 이상. 와, 네. 시금치보다는 예, 9배 이상. 이렇게 함유량이 참 많아요.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시절에는 또 이것이 민간 요법으로도 많이 쓰이던 뿌리였어요. 네. 이 함초를 가리켜서 먹는 피부약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만큼 함초를 진이겨서 이게 상처난 곳에 바르기도 하고 네. 또 연구 결과 보니까 항산화 요소가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지금 함초가 너무 과장되게 또 열풍이 불지 않았나 그런 면도 사실 네. 있어요. 네. 제가 전에 이제 나물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하면서 네. 함초를 신문에 연재했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전화가 빗발치고 네. 신문사도 그렇고 다 저도 바다로 그렇고. 갔겠군요. 채취하라고. 네. 함초를 어떻게 채취하러 가냐 어디에 있느냐 네. 같이 가달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야, 이 뉴질랜드에 와서도 우리 교민들이 이렇게 함초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 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 뉴질랜드에서 함초로 이 뭐라 그럴까요? 액기스라고 할까요? 비닐봉지에다 한약봉지에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판매하시는 한국 분도 봤어요. 그러세요? 봤어요. 네. 그만큼 이제 함초가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조금 과열 현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 함초에 대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다 보면은 함초를 마치 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숙변, 변비에 좋다 그래서 비만을 예방하는데 참 좋고 또 이게 나트륨 함유량이 굉장히 소비량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함초가 좋은 게 뭐냐면 함초 자체가 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조리를 하면은 그만큼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소금 양념을 많이 안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함초로 소금도 만들어 나온 거 있고, 그러니까 나트륨 함유량을 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혈압이나 네. 당뇨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건강에 소금이 꼭 필요하지만 진짜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함초는 이 한국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유러피안들이나 미국 사람들도 네. 미국의 그 동남부, 그러니까 플로리다 반도를 끼고 있는 이쪽 멕시코만 주위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계 5대 갯벌 중에 한 군데거든요. 네. 거기도 함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일부러 재배도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예. 예. 한국도 재배 많이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이 함초를 재배를 해요. 그리고 식생활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함초가 예. 이제 시장에 가도 예. 마트에 가도 이 함초를 판매를 하나요? 뉴질랜드에도?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아요. 뉴질랜드에서는 이 함초를 돈 주고 이렇게 구매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군요. 사실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 함초가 생각보다 그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풀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에 함초를 채취하러 촬영하러 피아비치를 갔다 왔는데 네. 참 고생을 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동행하신 분들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뭐 바닷물 속에 네. 들어가지도 않고 이 함초는 바닷물에 푹 담겨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네. 바닷가 가장자리 모래톱이나 이런 혹은 이 바닷가에 있는 바위 틈바구니 속에서 바위 그 바닷물이 파도를 일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자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면은 갯벌도 좋고 바위 있는데도 좋고 가면은 뭐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함초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큰 군락지도 있어요. 네. 군락지도 있는데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채취할 수 있겠죠. 함초는 바로 채취를 해서 그냥 물로 씻어서만 먹을 수 있나요? 함초는 사실은 날로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아, 날걸로도 그렇군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샌드위치나 빵에 네. 아니 이 유러피안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고기 요리에 그냥 같이 올려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넣기도 하고 네. 피자 위에도 토핑해서 올려 먹기도 하고 또 파스타 할 때도 네. 넣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잡채 만들 때 요리할 때 쓰는 것처럼 그리고 뭐 까나페 같이 이렇게 디저트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만들기로 하는데 뭐 생으로도 드셔도 되고 깨끗이 씻어서 네. 또 뭐 데쳐서 드셔도 좋고요. 데쳐서 뭐 초고추장 새콤달콤하게 해서 비빔밥에서 드셔도 좋고 네. 한국에서 보니까요. 네. 어떤 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이 함초 비빔밥을 먹으러 저기 전라도 한평 네. 거기까지 비빔밥 한 그릇을 먹으러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네. 네. 그만큼 이제 네. 함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함초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직접 내가 가서 바닷가를 채취.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데 네. 한국은 뭐 요즘 그 함초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 한 번만 하면 택배로 그냥 싱싱한 것이 탁 집에까지 배달. 참 모든 것이 편리한 하죠. 한국이지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예, 함초에 대해서 조금 뭐 더 정리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함초는 사실은 네. 우리가 어떤 몰랐을 때는 뭐 가장 쓸데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네. 그런 식물이었는데 알고 나니까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풀인 것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인식의 전환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함초를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분들 사실은 이 너무 이렇게 짠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거 좋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나트륨 함유량을 줄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함초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함초 이용해 보시면 뭐든지 너무 과한 그 양념보다는 예, 예. 예, 있는 그대로의 양념을 좀 이렇게 맛을 볼 줄 알고 예, 좀 그렇게 먹어버릇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식감을 저희가 느끼고 이렇게 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참 맛있고 너무너무 좋은 면도 많지만 예. 양념이 너무 과해지는 이렇게 음식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함초는 짜기는 하는데 네. 왜 기분 나쁘게 막 진저리 절 정도로 그렇게 짠 것이 아니라 네. 아주 기분이 좋을 정도의 짠 맛. 네. 아 맛있는 그런, 맛있는 예. 짠맛이 나는군요.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줍니다. 네. 아 그럼 목사님 그 다음 거는 우리 비치 스페나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예, 예. 다른 말로는 한국말로는 게시금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게시금치. 어? 네네. 번행초라고 하는. 번행초. 예 말로도 네. 더 많이. 예, 이용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금치와 이 게시금치 어떤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조금 달라요. 이것이 시금치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 비치 스피나치를 가리켜서 뉴질랜드 스피나치라고도 해요. 굉장히 뉴질랜드적인 그런 나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이 일반 시금치하고 다른 거는 뭐냐? 우리 일반 시금치는 사실 밭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일반 시금치는 꽃대가 이렇게 우회로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비치 스피나치는 좀 가지가 줄기처럼 뻗어요. 아, 네. 예, 옆으로 쭉 뻗어 나가면서 또 거기서 곁가지가 나와서 또 뻗어 나가고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것이 특징이에요. 그럼 크겠군요. 모양이 클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군락을 지어서 이렇게 막 아, 있는데 네. 네. 물론 이렇게 가지를 줄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 크죠. 네. 한 팔 길이 넘게. 네, 정말 뉴질랜드 스페니치 같이 느껴지네요. 네. 뭐든지 크니까. 네, 그러나 네. 이파리 같은 거는 일반 우리가 밭에서 재배해서 먹는 시금치보다는 이파리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또 잎이 조금 도톰하고 네. 한 그런 면이 있어요. 한국의 그렇군요. 그 다육 식물이라고 알죠? 네네. 다육 식물처럼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리고 꽃 피는 것도 이렇게 일반 시금치는 꽃대가 쭉 올라와서 위에서 꽃을 피지만 이 비치 스피나치는 그 가지 그 마디마디에서 아주 앙증맞은 노란 꽃을 피워요. 작게. 아, 네. 그런 것이 좀 특징이고 또 이 비치 스피나치도 물론 뉴질랜드 스피나치를 이런 뉴질랜드의 플란트샵에서도 팔아요. 네. 팔긴 파는데 일반적으로 비치 스피나치는 이 바닷가에서 자랍니다. 모래에 이제 둔덕 같은 데 있죠. 그런데 네. 아니면 뭐 바위 틈 같은 데 다른 바닷가의 풀숲에서 이렇게 해풍을 먹으면서 또 바다에서 이는 이슬 같은 거 네. 파도로 생기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사실은 아까 함초 얘기를 했지만 네. 함초에 자라는 습성하고 또 비치나치가 이 비치스피나치가 자라는 습성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둘 다 바다에서, 바다 근처에서 잘 자라고 있네요. 네. 네네. 네. 그렇군요. 두 가지 다 정말 네. 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예. 제가 목사님 이제 이렇게 나물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마치 나물들이 사람 인간하고의 삶하고도 많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저희들이 그 지나가다가 모르고 지나가는 다 풀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예. 보면은 예. 이름을 몰랐을 때는 풀이었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그 뭐 해초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 귀해지고. 예.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그 안에 있고요. 예, 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또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잖아요. 스쳐가지만 예, 예. 나하고 인연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네, 네. 아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면이 있고 네. 또 배워가야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네, 네. 또 새롭게 눈을 떠서 바라보는 또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어느 부분에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예, 같이 이렇게 정말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저도 나물 그 공부를 하면서 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했으니까 나하고 관심이 없었던 게 했지만 알고 나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할 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사람을 알고 하게 되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나물 공부하면서 저는 이 목회 철학도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캐치할 수 있게 됐고 그렇고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함초나 지금 또 소개하는 이 비치스피나치 번행초 같은 것도 뭐냐면 두 가지 공동점이 있어요. 뭐냐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살아가고 네.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자꾸 좋은 환경만 탓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서는 안 되고 그래. 저는 그래서 사실 우리 이민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난 한국을 정말 살기 싫고 싫어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경계심을 갖게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저분은 또 뉴질랜드에 와서는 저런 소리는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또 오면은 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국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 그렇게 한 사람인데 뉴질랜드에 와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또 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치 스피나치는 마오리 말로는 코키히라고 그래요. 코키히. 네. 코키히라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도 이 마오리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용했고 특별히 이 비치 스피나치는 우리 뉴질랜드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그러냐면 1600년대에 뉴질랜드를 탐험했던 제임스 쿡이라고 알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뭐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도 네. 그 이름을 따서 마운틴 쿡이라고 하는데 네. 그 쿡 선장이 뉴질랜드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옛날에야 뭐 그 1600년대니까 네. 배가 다 풍력을 이용해서 돛 달고 이렇게 이동하던 그런 배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랜 항해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지치겠어요. 그렇죠. 또 영양소도 네. 많이 결핍되고. 그래서 이 쿡 선장 일행도 그 부하 선원들이 비타민C가 너무 결핍돼가지고 네.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 쿡 선장이 자기 부하 선원들의 그 비타민 C로 인해서 생긴 그 괴혈병이라고 있어요. 네. 괴혈병. 네. 빈혈에다가 쇠약 증세가 나타나고 잇몸 출혈이 심하고 한 이런 것들이 바로 괴혈병인데, 이 괴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 선장이 바로 사용한 것이 이 비치스피나치예요. 네. 자기 부하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장이 이 비치스피나치를 채취해 가지고 저들에게 치료제를 썼다. 이거는 뉴질랜드에 정말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비치나 스피나치는 정말 사랑, 네. 사랑이 많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 그 쿡 선장님 말씀을 지금 해주시니까, 네. 어느 자리에 있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그 지혜와, 네. 그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혼자만이 서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한 분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네네. 이 비친 스페나치를 아셔가지고 거기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본인은 알았으니까, 예. 채취를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많은 선원들을 치료하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실화에도 이런 또 많은 또 깨달음이 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오리 말로 코키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오리들은 식생활에도 사용을 했지만, 왜 마오리들 보면은 얼굴에 문신을, 네. 많이 했잖아요. 네. 타투. 네. 문신을 하게 되는데, 이 문신을 할 때 빨간색 그 염료를, 물감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네. 바로 이 비치 스피나치 씨앗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마오리들은 오래전부터 음식으로 혹은 자기들의 어떤 생활 문화에도 이 비치 스피나치를 잘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예. 네. 자연 염료네요. 맞습니다. 예. 예쁜 색은요, 자연에서, 네. 와요. 네. 우리가 쪽빛쪽빛해도, 네. 쪽빛이라는 그것도 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참 좋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 비치 스피나치를 어떻게 먹냐면, 네, 네. 그냥 데쳐서, 네.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비치 스피나치나 아까 말씀드렸던 함초나, 네. 많이 채취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우리 식구 한 끼, 네. 혹은 이웃과 같이 한 번 정도,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네. 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된장국이나 샐러드로 이용할 수 있고, 녹즙으로도 해서 먹을 수 있고, 네. 또 튀김으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아, 한국하고 그 먹는 방법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한국 시금치랑 먹는 방법은 뭐 나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녹즙까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 비치 스피나치가 한때는 세계적으로 위염 치료제로 아주 각광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위계통의 치료약으로, 특히 위암 치료제로 아주 많이 이용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남영균 목사님과 저희가 함초와 비치 스페나치에 대해서 이제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그 다음에는 신앙 상담에 대해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예,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신 그 찬양. 우리 함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 기쁨과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던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는 247-4989,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뉴질랜드 교민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남영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고민 상담 첫 번째로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청취자 게시판으로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두 아이의 학업 문제로 뉴질랜드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한국에 있었지만 남편도 한국의 직장 문화에 많이 힘들어하곤 하여 작년에 뉴질랜드로 오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남편도 좀 여유로운 뉴질랜드 생활에 아주 만족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쫓기고 일에 시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마치 자유를 얻은 분위기입니다. 지금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등산복 차림으로 트레킹하자고 하고 골프백 메고 골프장 가자고 하고 낚싯대 메고 바다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을 따라가자니 자연스럽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소홀하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울까요? 저는 매번 이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 남영균 목사님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아, 그렇군요. 네. 아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참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뭐 어떤 분은 눈치라고도 하는데 눈치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가정 형편을 때문에 이렇게 잘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들이 참 많은데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뭐 예배가 먼저냐 가족들과의 또 이 나눔의 삶이 먼저냐 이런 고민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아내,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은 아내는 저는 가정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이분께서도 잘 감당해 주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제 그러나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나 개인, 그 다음이 뭐죠? 가정, 그렇죠? 네. 교회, 또 그보다 더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교회와 가정을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경우, 이분의 경우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남편분이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그 개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까지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많은 남편분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면은 뭐 성품도 좋아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랬죠.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는 이제 아직 신앙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뭐 그만큼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긍정적이죠. 그래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을 신앙으로 아내가 양육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이렇게 같이 동조해 준다는 것. 네. 이분은 두 가지 감사의 조건이 벌써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이제 아내를 따라서 혹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아빠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네. 아마 틀림없이 제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네. 교회는 몇 번은 가보신 분이실 거예요. 네? 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이 뭐 하면은 이렇게 뭐 무슨 장기자랑하고 무용하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네. 안 믿는 아빠들도 와요. 보러 온다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한두 번은 교회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내담자의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내담자는 먼저 감사의 삶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이 사실 많아요. 남편들께서 안 믿으면서 교회 나가는 남편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그렇죠. 거겠죠. 네. 남편분하고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네. 첫째로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왜 빨리 안 자꾸 그러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네. 10년이건 20년이건 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열어줄 줄 믿어요. 네. 조금 빨리 왔으면 더 좋겠지만 네. 자꾸 아내 입장에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라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한국에서 힘든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가 많이 지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향한 좀 위로와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좀 그렇게 당신 너무 많이 수고했지. 이제는 좀 조금 여유 가지세요 하면서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그 뉴질랜드 생활에서의 그 틈새를 네. 잘 이용하면은 이분이 교회 생활하고 또 남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뉴질랜드 오면은 학교 생활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정해져 있고 또 직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금요일 오후부터는 금요일까지만 일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잖아요. 네. 물론 세븐데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날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분은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은 남편하고 같이 뭐 트레킹도 계획하시고 또 바닷가 가자가면 같이 또 가시고 좀 하시고 주일에는 좀 교회 나가는 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돼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상의를 하시면 네.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종이 한 장 탁 내밀고 여보 당신 토요일은 내가 당신하고 놀아줄 테니까 주일은 나한테 대해서 여기 하지 마시오. 각서 쓰시오. 이렇게 계약서 쓰듯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하여튼 가족들이 토요일 주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이런 자연에서의 즐거움 여유 느끼고 또 주일에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사연을 올려주신 내담자분께 예. 남영근 목사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답을 주셨어요. 예. 그 안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 예. 저의 의견은 예. 이제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많은 이렇게 복잡한 생활을 하시다가 뉴질랜드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뉴질랜드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등산할 곳도 너무 많고 골프장은 뭐 집 옆에도 골프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낚시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에서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누리시고 싶은 시간이신가 봐요. 지금이. 예, 그렇죠. 네. 조금 가족이 좀 동반해 주시고 즐겁게 이 해주시고 하시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이런 것들은 소등될 것 같아요.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바다 낚시 가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이제 좀 많이 차오르면 예.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이민 오셔서 네. 한 1, 2년 그런 것에 한두 회 정도 막 집중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조금 그렇게 남편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네. 아마 이분의 같은 경우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남편분이 주일을 끼어서 여행을 하자 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네. 뭐 어디 멀리 가면은 당연히 좀 더 볼 게 있죠. 2박 3일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일방적으로 안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네.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그러면 네. 같이 가셔서 여행지에서도 네. 주일예배를 혹시 드릴 수 있을까 찾아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이 신앙의 정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나 또 찬양대나 주일에 꼭 본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남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이 아내 당신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남편을 잘 좀 살펴보시고 남편에게 여보 나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맡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냥 뭐 나 혼자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뭔가를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면서 뭐 대화를 해나가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아내분과 아이들이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그 모습이 예. 사실은 신앙 안에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뉴질랜드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의 은혜가 있잖아요. 네. 예. 그것을 내가 입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표정으로 밝고 환하게 이렇게 함께 해 주다 보면은 아,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무엇인가 회복이 되고 밝아진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손잡고 같이 가자고 말씀을 네. 먼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날을 기대해 보고요. 네. 네. 오늘 이제 또 신앙 상담도 이제 받아봤는데요. 우리 내담자 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도 저희 남영균 목사님 모시고 남을 이야기와 또 신앙 상담 받아볼 건데요. 아, 우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한 면을 뭐 채워주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고 아픈 면을 만져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은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로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나라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제가 느끼기에는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너무너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멋지게 꾸미고 다니고 이것이 예쁜 게 아니라 환하게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어줄 때 정말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굉장히 장점이 사람과 사람을 눈과 눈을 보면서 이렇게 웃어줄 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아주 웃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이, 좋습니다. 목사님 맨날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월요일은 남영근 목사님과 신앙 상담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나물 이야기와 새로운 나물들과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신앙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아 정오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보내주시면은 아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정오의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